밤이 싫어 이젠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네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날 난 돈을 잡을 수 없어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 아파 잘못대로 널 부르잖아 가만 너좀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